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무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탄도로켓 발사를 걸고 들은 제재 결의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낸 것과 관련해서 발표한 담화를 4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러시아, 수리아, 이란, 인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일본, 레바논, 이집트, 알제리, 제스코의 통신, 신문, 방송,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